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사도들과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 왔는지를 이제 아침에 묵상해 갑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에 나오지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며 초대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걸까요? 오늘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은 2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며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새벽 예배가 없지만 우리 아침에 큐티하시는 본문들을 따라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는 장면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들을 따라 성령을 기다렸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무엇을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2절, 13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주로 유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열두 사도와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나중에 보면 120명이라고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무엇을 같이 했냐면, 무엇을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처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 일들이 뭐냐면 기도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나중에 보면 100%의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교회와 연결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거 오늘 교회가 기도했던 것들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각자의 삶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들, 성령으로 채움받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120명이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재미있는 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자기에게도 보이시며 또몇 형제에게 보였다 그러는지 아세요?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의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몇 명이겠어요? 120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부활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에 함께 쓰임받아 교회가 되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물을 파기만 하면 너희가 목마름을 해결받고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물을 파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보면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이렇게 같이 주일날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 먹고 사는 일 가운데 빠져서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교회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교회가 첫 번째로 한 일이 기도하는 일들이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는 우리 뭐 교회 조직 행정 뭐 목사님 다 되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내가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중요하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가 일하고 수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16절부터 말씀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지고 실패자와 배반자와 같이 떠나가게 되면서 열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은 일들이 16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제자를 뽑는 과정에서의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한 것,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가룟 유다의 예언이 성경에 있었다. 이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던 베드로가. 네. 여러분 120문도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예,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었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무슨 이야기를 해요? 20절과 21절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시편의 기록을 이야기해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를 뽑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우리가 이제 사도를 뽑을 텐데 사도들 우리가 지금 이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요한이 침례받을 때부터 침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직접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파송을 통하여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한 제자를 뽑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23절에 보면 누구하고 누구예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 또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 둘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교회가 또 뭐예요? 24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기도해.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뭐 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두 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 두 축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결코 신앙도 교회도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아가야 될 길들을 해야 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해야 될 것과 가야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열두 사도여야 되는 사도가 하나가 빠져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 그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실까요? 마음 아프라고? 아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그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 그것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변화되어져가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교회. 제가 이야기 이렇게 요즘 몇 주 전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지역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아 사람이 안 바뀐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요. 예,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 않죠. 성령이 바꾸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기억하는 게 자꾸 그 생각을 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뭘까 생각하다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게 여러분 목회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고 바뀌어지겠어?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의 첫 번째로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자리잖아요.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근데 그 일을 기도하기는 했지만 제비를 뽑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상하는 거잖아요. 뭐 강변을 들어보고 투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 그러냐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 이 방법을 알려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 추천되어 올라오면 대부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 맞대야만 좋다고 안 합니다. 분명히 이 120명의 사람들 중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를 추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결정됐을 때 두 명을 다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명만 세워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적으로는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아 나는 요새 원했는데 아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저런 방법으로 뽑아?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여러분 제비 뽑는 방법을 정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동의했던 안 했던 교회가 함께 한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운영위원들이나 재직들이 그런 일이 적어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자기 의견과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저 목사님 혼자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이 결정해서 결정된 거면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정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면 내 의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한 일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은데 누구누구누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런 말이 간혹 저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했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우리를 통해 알려주신 길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론자처럼 무조건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받아들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다면 여러분 그 뜻을 구별하고 조건을 정확히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함께 기도했으며 그 뜻 앞에 엎드려지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가 그들을 축복하며 마띠아가 세워졌을 때 함께 기뻐하는 성숙함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띠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사도가 되는 거 우리로 보면 참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데 물론 마띠아가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일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순교를 당하게 될지 다 죽을지 실제로 12사도들이 다 사도 요한을 빼고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교회의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냐면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결정해 줬어요. 내가 막 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자원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교회가 그것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그 일에 마띠아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나 혼자 나 개인의 일들을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관철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작은 약자의 소리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 교회의 일원들이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 역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자주 부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이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 가운데 예화로 말씀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었던 책들 가운데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여러분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를 이야기한 이유가 강아지와 고양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강아지는 주인을 가축으로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는 자기가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주인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보면 막 밥 주는 사람한테 엄청 잘합니다. 자기한테 제일 자기가 따라야 될 사람을 딱 정해요. 그래서 집안의 서열도 막 자기가 분명히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래갖고 밥 주는 사람한테 가서 막 꼬리를 흔들고요. 이쁨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심지어 막 강아지 키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개가 문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있대. 예쁜 짓을 하려고. 예. 이게 강아지인 거예요. 고양이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키워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답니다. 예. 아주 고고하게 항상 고개를 딱 쳐들고 있고요. 밥을 갖다 줘도 그래 네가 날 잘 섬긴다. 이런 의미로 내가 너 예뻐해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막 예쁨을 피우고 애교를 피우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강아지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들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드리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자기가 교회 왔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했다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도 왜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한 것이에요. 120문도 말고 나머지 한 380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겠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은 교회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개신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내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